어둠이 내린 오늘 밤 혹시라도 비 올까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 시간이 다가왔죠 터질 것 같은 밤 하늘의 불빛을 봐요 떨리긴 하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나를 향한 마음이 궁금해 네 웃음이 대신 말해주잖아 붉게 물든 모래 살짝 몰래 추억 하나 남겨주고 싶어 가슴 떨린 고백 지금 할게 너의 맘에 들어가고 싶어 I can fly Make you smile 처음에 빛은 아까 꿈만 같아 설레이는 너와 걷고 싶어 여름밤의 추억 방금 뭐라 다시 찾아오지 않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봐 나랑 뭐 생각해 저 진심이 니까 그니까 봐줘 다시 돌아봐 불빛이 터지는 하늘에 난 행세해 손 놓치지 않을게 붉게 물든 모래 살짝 몰래 추억 하나 남겨주고 싶어 가슴 떨린 고백 지금 할게 너의 맘에 들어가고 싶어 I can fly Yeah. 거돌아 돌아 마침내 딱 착륙한 뜻깊은 비행하고 싶어 hey. 밤하늘을 나르는 기분을 가치는 느끼고 구름을 가르는 짜릿한 느낌을 나누면 hey. 언제나 기분 hey. 좋은 hey. 불꽃놀이처럼 풋풋해 hey. 지금 우리처럼 I can fly Make you smile